외쳐도 결국엔 답은 no. 부서진 내 맘의 조각이 반짝 반짝해. 빠져들었고 죽을 따윈 없었고 결국엔 제자리 도기를 잃어가. 나는 저 해가 져 그렇게 너는 더욱 눈부셔. 어느새 너의 눈이 멀어버려. 내 앞에 타오른 불길조차 보이지 않아. 천천히 타들어가. 이 모든 건 꿈. 널 잔인한 queen. 그 아름다운 빛까지 감췄으니 dangerous dangerous. She's so dangerous. 깨지 않는 꿈 그 안에서 핀 이 외로움을 꺾고서 달아나니 exodus exodus. It's my exodus. Stand back 외쳐도 내 맘에 도미노 쓰러져 가는데 넌 고개 까딱 까딱 해. 더는 몰라도 되돌릴 수 없었고 깊어진 한숨에 난 이미 빠져가. 머릿속 넌 shock. 어디를 가도 네가 들려와. 어느새 난 귀도 멀어버려. 그 뭘 말해도 너밖에는 들리지 않아. 틈없이 사로잡혀. 이 모든 건 꿈. 널 잔인한 queen. 그 아름다운 빛까지 감췄으니 dangerous dangerous. She's so dangerous. 깨지 않는 꿈 그 안에서 핀 이 외로움을 꺾고서 달아나니 exodus exodus. It's my exodus. 멈춤한 유리의 성벽 보석처럼 빛나자 네 안에 나를 너에게 미친 난 이러다 미쳐. 피하지 못한 병이 걸려.